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 오늘은 열왕기상 3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3장 5절 이하에 보면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한 이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이 어떤 마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듣는 마음은 먼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한 번은 두 명의 창기가 와서 살아있는 아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신하들에게 그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서로에게 주라고 했지요. 그때 그 아이의 친엄마는 사색이 되어서 아이를 포기할 테니 그 아이를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솔로몬이 들은 것은 그 어미의 마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왜곡되고 조작된 소리들로 넘쳐납니다. 꾸미고 숨기고 속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의 형편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었지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는고 함이라.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조언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듣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지요.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듣는 것을 등한히 합니다. 내가 뭘 알아?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을 말하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미천한 사람의 말이라도 듣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도 듣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잘 듣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 있는데 듣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한 나머지 다른 소리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지도자와 어른들의 말은 잔소리가 되고 영양가가 없고 권위도 상실한 공허한 소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어쩌면 솔로몬의 기도가 아닐까요?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이웃과 주위의 사람들의 정직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2018년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